365일 366일 다시 365일 49일 이렇게 1145일을 지내온 토요일 저녁 오늘도 다섯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패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조카 세월을 아니에 음악을 담당한 정미이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에 그림을 그린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지우의 고모 참미공주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네, 조카가 네. 여기 네. 와서 방송하고 갔는데요. 네. 다음날 또 같이 식구들끼리 밥을 한끼 했는데 아. 밥을 먹기 전에 빈 공기 좀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나 아빠한테 밥을 안 덜고 바로 미리 아. 빈 그릇 좀 갖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빠가 너 예전에는 이렇게 덜더니 왜 오늘은 왜 그래? 그랬더니 아 정미 이모가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먹기 전에 그렇게 먹어야 된다. 박수! 교육의 효과. 역시. 그렇게. 지우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이고 한 거지. 맞아요. 안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훌륭한 그러니까요. 조카를 두셨네요. 네. 훌륭한. 어린이는 누구나 훌륭한 것 같아요. 기특하다. 그러게요. 기분 좋은데요? 정이모는 뚜랑뚜랑해진 거다. 지우는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너무 재밌어요 했어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네, 쓰러지지 않고 다음날 낮에 낮잠을 좀 잤 언제든지 기회가 될 때 모시고 오십시오. 풍주님은 아무 일 없으셨나요? 아, 일 평온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엔 네. 불행하다고 하셔서 아, 제가 행복한 걸로 그랬는데 역시 모든 거는 생각한 네. 게 나름이고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온을 얻었다고나 할까. 참미공주님도 네. 네. 네. 그럼 두 분 다 네. 이번 주는 행복했던 걸로. 네. 꼴통IT님이 시를 몇 개 올려주셨는데요. 네. 제목 당신의 하루는 얼마인가요? 지은이 꼴통.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봐줘. 이봐, 내가 급전이라고 했지. 그 사람 3일 남기고 다 빌려준 거야. 세상에 모든 돈이 사라지고 생명의 시간만이 유일한 화폐가치라면 물 한 잔은 당신이 3 중에 5분, 햄버거 하나에 30분. 누군가는 수백 년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몇 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세상, 생존을 위해 내일을 포기하는 자, 재미를 위해 타인의 생존을 소비하는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엇이 거래되고 있는지 이제는 아시겠지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월호 추모공원이 혐오 시설이라고요? 당신이 지금 무엇을 거래하는지 알고 하는 소리인가요?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세월호 추모 공원 얘기 나오니까 제주 갔을 때 사삼공원에 갔었거든요. 네. 사삼공원에 정말 저 혼자 있었어요. 네. 제 친구마저 저를 떨어뜨리고 전기차 충전하러 가버리고 까마귀들 깍깍 소리만 막 나고 혼자 그 공원을 다 둘러보는데 사실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제 공원을 깨끗하게 손질은 다 했어요. 정말 깔끔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싸한 분위기. 네. 저 위령패 있는데 그 안에도 없이 들어갔잖아요. 거기 가서 유승민이 보낸 화환 있었다고. 그래서 그 화환 보면서 유승민과 같이 있는 듯한 느낌이 확 들려서 위안이 좀 됐거든요. 아 내일 모레 유승민을 찍어야 되나? 갑자기 그 화환 있는데 앞부분에 향 피우고 싶은데 라이터가 없으니까 못 피우는 거예요. 방명록을 쓰려고 그러니까 방명록도 끝이야. 펜은 나오는데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깔끔하게 조성은 해놨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안 오는 거는 그쵸. 뭔가 문제가 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엉뚱한 데다 만들어놓으면 안 되고 정말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찾아가기 쉬운 곳에 꼭 세월호 추모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갔을 때 막 언덕을 두 번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저기 있긴 했어요. 저쪽에. 저 사람들 뭐지? 그래서 저 사람들 있는 데를 가보니까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화장실만 들렸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세월호 추모 공간은 인적이 많은 곳에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가족들도 쉽게 우리 내 아이들과 내 가족들과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곳 네,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작동 현충원을 정말 이제 매해 몇 번씩 가는데 네. 거기는 별로 부담이 없어요. 군인들도 막 있고 인기척이라 그래나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한적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네. 약간 좀 밝은 그런... 세월호 추모공원은 밝은 곳에 쉬운 곳에 그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혐오시설이라는 것보다는 일단 주위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동작동도 되게 비싼 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훨씬 더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사람들이 관광하거나 어디를 가면 좋은 경치를 보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경치나 그냥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을 기념하는 곳에 가기도 하고 어떤 이제 앞으로는 관광도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관광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슬퍼질 수도 있겠지만 예,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곳에 많이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집값 오히려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영화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와가지고 막 깽판 치고 집값 떨어지는 거 어떡할 거냐고 막 그러고 하는 거 보면은 그것도 뭐 누군가 시켜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이들 교실 빼라고 이랬을 자꾸 때도 자꾸 조성하는 거죠. 네, 분위기 맞아. 이제 18대 대통령은 사라졌으니 그런 일은 많이 없겠지만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이 안 됐는데 되게 오랫동안 장관은 어떻게 됐나요? 아직 청문회 안 했나요? 누구요? 그 강경화 씨랑 강경화 씨나 김상조 교수님은 어제 했어요. 어제 했는데 이건 좀 엉뚱한 얘기긴 하지만 그분이 어제 가지고 오신 가방이 되게 많이 낡았어요. 대학원 때부터 들고 다니시던 가방인데 너무 편해서 딱히 바꾸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신발이 에. 5년이나 신어가지고 닳고 다른 그 신발도 한제 화제가 됐었잖아요. 아, 청각장애 인들이 만들었던 신발 아지오? 아지오를 지금은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는 그런 대통령의 그분이 선택하신 김상조 교수님 그분도 성품이 코드가 비슷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좀 이끌면 또 다른 시대가 오지 않겠냐 그래서 통과된 거예요 그러면? 아직이요. 어제 끝났는데 되게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청렴하셔서 거의 이제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받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다들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정미 이모가 예전에 여행 갔다가 저한테 사준 가방 있어요. 네. 몇 년을 들어가지고 가방이 이렇게 날긴 해져서 아까워서 못 들어가지고 잘 고이 모셔놨다가 저도 문재인의 코드를 맞춰서 가방을 꺼내서 얼마만큼 낡을 때까지 쓸 수 있나 다시 바꿨습니다. 그럼 수선해 주지 않을까요? 아유 가죽이 오래돼서 낡았는데 아, 뭐 어떻게 수선을 합니까? 아, 다음에 영화에서 또 사갖고 오세요. 네 카드 빚 그림책 훑어보기 시간입니다. 12번째, 76, 76이에요. 2014년 8월 22일이겠죠.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18대 대통령 등 면담을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매일같이 청와대에 면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고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76일까지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지내신 거예요. 먹고 자고. 그런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씨가 청와대로 유가족 몇 분 갑자기 아침에 오라 그래서 위로하는 척하고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그랬었잖아요. 76일 동안 한 번도 면담이 성사된 적이 없었고 부모님들이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76일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래 우리는 당신 아닌 당신이라고는 안 했겠지만 이건 제 표현입니다. 당신 아닌 시민들과 우리 힘으로 진실을 찾겠다 해가지고 이제 광화문으로 12번 76을 듣고 왔습니다. 76, 76일 동안 버리지 못하고 이게 혹시 희망일 수도 있나 하고 갖고 있다가 확 버려버리고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떠나는 청운동 하면 또 촛불집회 할 때 몇 찬지는 잘 모르겠는데 청와대 그쵸. 100m 앞까지 갔던 그때 세월호 또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그 일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거 보면 진짜 못할 짓 많이 했어. 박근혜가 76일이라고 하면은 진짜 한 달? 두 달? 그죠? 두 달 넘어가는 거죠. 참 어머님 아버님들도 참 진짜 대단하신 것 같고. 그림 설명해 주세요. 깜깜한 밤인데 그 부모님들이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모였을 때 사람들하고 차단을 시키려고 경찰차가 이렇게 쫙 둘렀었어요. 그래가지고 청운동 동사무소가 있고 청운동 동사무소를 둘러싸서 경찰 버스가 쭈루룩 담을 치고 있고요. 그 안에 세월호 부모님들 같이 계시고 깜깜한 밤인데 그 바깥에 부모님들한테 가지 못하게 벽을 쳐놨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뭔가 힘은 되어주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 마음을 시민들 입장에서 한 가족을 그렸고요. 유모차를 끈 엄마, 그 유모차 아이, 그 아빠, 그리고 어린아이 청운동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청운동과 한 가족 사이에 노란 종이배를 제가 그렸는데 그때 시민들이 경찰차 벽이 막혀있는데 그쪽을 가지 못해가지고 그분들께 힘을 주기 위해서 밤새 그 노란 종이배를 그 만들어서 그 거리에다가 해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분들 역시 고립되어 있지만 본인들 자신들 뿐이 아니라 주위에서 많이 지켜보고 있고 힘을 대주고 싶다는 염원으로 그림을 좀 그렸죠. 깜깜한 밤에. 예. 그리고 달은 굉장히 크게 보름달이. 네. 아 있어요. 그러면. 예. 네. 지금. 아 그때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지만. 깜깜한 밤이지만 네.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은 아니고 그쵸. 빛을 비춰서 답답하지 않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달을 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 그래도 빛을 예. 깜깜하고 답답하지만 네. 그분들 혼자만이 아니고 그림처럼 됐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그림들. 어쨌든 서로 연대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 기록관 이런데 역대 대통령들 사진이 있잖아요. 박근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진을 넣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빼나요? 넣지 않을까요? 저희... 아, 사진을 넣고 거기다 탄핵이라는 단어를 넣고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지. 잔인해. 이거는 쉽지 않은 방법이라서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네. 월 아트라 그래가지고 역대 대통령 벽에다가 직접 그림을 맞아, 그렸어요. 초상화. 그러니까 네, 네. 이승만부터 이렇게 쭈르륵 있는데 박근혜까지. 어쨌든 76일 네. 전날인가 밤에 되게 많은 시민들이 갔었거든요. 다들 그냥 그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거야. 하여튼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힘내라고 이렇게 음식도 같이 보내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막 그 돗자리 같은 거 갖고 와서 그 앞에 앉아서 막 음식을 계속 꺼내. 계속 꺼내는데 꼬마애들도 되게 이제 부모님들이랑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꼬마애들 다들 나눠주고 옆에 있는 사람 나눠주고 그런데 바로 옆에 경찰들 쫙 있고 저 앞에도 있고 저 앞에도 있고 아 여기 너무 심란하다. 세월호는 정말 마음이 아파. 그런 거 보면은 옛날에 광주 5.18 겪은 분들은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으시죠. 끔찍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하도 광주 사람은 다 간첩이고 이런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었는데 요즘에는 막 광주에서 올라왔는데요. 뭐 아, 되게 대단해 보이죠. 그러니까. 되게 대단해. 잘못 인식을 계속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는 광주뿐이 아니라 전라도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안 좋게 씹어놨잖아요. 그렇죠. 그게 박정희 때부터 그랬다고. 결혼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다가 이명박 거의 후반부터 이제 제가 정신이 깨기 시작하면서 잘못 여태까지 잘못됐다고 지금 그럼 얘기 들으면서 언뜻 그냥 떠올리는 건데 네. 그 전라도 광주의 그 5.18 때는 광주에 있는 그거를 꼭 피해를 당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거를 해서 굉장히 똥똘 뭉쳐서 그 이후에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광주가 굉장히 뭉치고 있잖아요. 근데 안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세월호 맞아요.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똘똘 막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월호 안전공원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게 안 되죠. 그게 왜 안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 이거는 제 생각인데 안산에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이잖아. 외부의 뭔가가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광주를 떼어놓듯이 안산 내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떼어놓은 거지. 거죠. 네. 그런 것 같아. 하나 하나 이렇게 조금씩 그렇지. 찾아가서. 그렇지 않고서 안산에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뽑는데 새누리당이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거나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세월호도 유가족분들과 골이 깊다고 예, 들었어요.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남의 일이 아닌데. 그래도 이제 희망을 찾아서 네. 그렇죠. 하나하나 풀어가고 네, 네. 밝혀가야 되고 이 76일에도 달이 떡하고 나오지만 자꾸 달 얘기가 나오게 되네요. 왜 그럴까요? 자, 갑시다. 희망으로. 공연 얘기. 참미공주? 네네.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싶은 거였는데 지금 한창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네. 재판이 공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인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에 한해서 지원 배제를 한 사건인데요. 전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법정에 나와서 한 얘기를 제가 오늘 한번 읽어드릴게요. 2015년 청와대와 문체부에서 내려왔던 지원 배제 리스트는 도저히 온전한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조리한 명령으로 민심에 반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실행하기 너무 힘들었고 큰 고통이었습니다. 2015년 배제 리스트가 한창일 때 김기춘 실장님을 오래전부터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지시를 내린 사람을 직접 만나 왜 말이 안 되는지 조목조목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아픔이 없었더라면 실장님도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박근영과 이윤택, 고선은 한강을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좋은 날에 박근영의 청춘 예찬, 이윤택의 문제적 인간 연산, 고선웅의 조시고와 복수의 씨앗,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을 편견 없이 읽어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저는 근 1년간 제가 받은 유일한 지시는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였고 문화예술계 활성화 방안 같은 지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두움이 지났으니 훌륭한 정부가 되어 모두 공정하지 못한 지시는 막아주십시오. 라고 그 전직 직원이 했던 말을 제가 지금 읽었는데요. 참 어쩔 수 없이 했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부당하다고. 그 마음이 절절히 녹아져 있어서 되게 이제 가슴 아프지만 이런 분들도 한국 사회 곳곳에 있다라는 또 희망도 볼 수 있고. 근데 김비춘 어이없게도 보석 신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이없어. 진짜. 절대 해주면 안 된다고 봐요. 아유, 뻔뻔해, 극치야. 특히 이제 문체부 밑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깨어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재판을 하게 되었고 또 증언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그랬으면 묻혔을 수도 있는 그쵸? 얘기잖아요. 문체부 장관 내정자가 도종환 국회의원. 너무 멋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영화를 이제 봤어요. 그거 진짜 보기 싫었거든요. 네, 네. 왜 보기 싫었어요? 일부러 안 봤다가 이번에 그 파파이스에서 노무현입니다. 그 감독님 얘기하면서 네. 이 얘기가 잠깐 났거든요. 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곱게 그 평생을 옆에서 기대면서 서로 위하면서 그 모습이 저렇게 늙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신랑에 대한 감정이 좋게 바뀌어서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다고. 그리고 어쨌든 끝까지 내 옆을 지켜주거나 할 사람은 그래서 고운 마음으로 고운 시선으로 고운 말로 그렇게 보려고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었던 네. 거죠. 그때 봤었으면 아마 되게 짜증 냈었을 것 같아요. 네. 안산 국제 거리 네. 축제에 찬미님하고 이제 갔다 맞아요. 왔잖아요. 네네. 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배우들 훌륭하다. 저 열정이 없으면 정말 배우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다. 나도 더 많은 열정을 갖고 음악을 해야 되나? 아, 난 못하겠다. 난 잠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잠 먼저. 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걸로. 무리하지 말고. 감동적인 도보행진이었다. 아, 그쵸, 안산 술래길. 좀 전에 내 앞에 지나가던 네. 사람들이 다른 옷을 입고 또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춤추고 연기하고 네. 노래하고 뛰어가고. 하여튼 예술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누구나 사람은 다 열정적이라고 봐요. 저는 꼭 예술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 사람들은 아마 삶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서는 열정적이진 않을 거예요. 누구나 다 한 가지씩이는 열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럼 찬미님은 어떤 열정을 쏟고 사시고 계시죠? 머리카락 몇 가닥을 들고 돌돌 돌리고 저는 계셨습니다. 열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의 열정적인 부분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자. 아, 어떤 걸? 인간의 주로? 중도 저에게 종교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면서 살자. 그래서 공연도 사실 좋았던 부분이 공연이라고 하는 공연 예술은 정말 거의 다 사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얘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약간 그 열정이 식은 상태이죠. 지금 산으로 갈까? 홀로 갈까? 호롱볼 들고? 네, 호롱볼 들고.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인류학적으로 그냥 이런 사랑이하다 보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게 저의 큰 실수이지 않을까. 한 사람만 사랑하면 됐었는데. 한 사람을 사랑할 사람이 있었긴 했었던 거군요. 그런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사람만 사랑하자 이런. 예수님인데 풍주쌤은 어떤 열정을? 예전에는 가족이었어요. 가족. 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 해주자 그렇게 살았다가 수비학 공부하면서 일단은 내가 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가족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준다고 하면서 저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 바깥으로 내놓지는 못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속으로 계속 끙끙거리고 내가 되게 피폐해졌다고 생각하면서 그 수비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더 중요한 거고 내가 편해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해질 것 같고 나한테 많이 쏟죠. 지금은 이제 공부만 하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 공부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터치도 안 하고 너 그냥 공부만 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죠. 하는데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눈도 안 보이고 체력은 딸리고 머리에 안 들어오고 들어왔으면 잊어버리고 읽은 데 또 읽고 아무튼 지금은 나한테 열정을 쏟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가족들한테 받았던 스트레스 그런 건 그냥 넘길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그 수비학 그 소울 넘버에 대한 공부들이 그 사람은 어떻고 그 사람은 어떻고 대충 파악이 되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알아가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죠. 난 너대로 난 나대로 이러면서 인생은 편해졌고 몸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선 좀 편해졌어요. 아무튼 저는 저한테 쏟기 시작하면서 많은 게 편해질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네, 헌법 찬미 시간입니다. 이제 헌법은 130조로 구성되어 있고 총 10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번의 개정이 있었고 각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건 10호입니다. 제3장 국회 중에서 54조에서 59조까지 제54조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3항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2.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1항 한 회계 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항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산에 대한 얘기네요. 사드 들어올 때 걱정 마라 미국에서 돈 다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잖아요. 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사드 니네가 내 너네가 내 그렇게 될 경우에는 58조에 보면은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거 얘기니까. 그럼 우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고맙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사드 6기 19대 대통령 몰래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죠.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이가 없죠. 한마디로 막말로 겁대가리 없다고 진짜. 근데 저도 가끔 저희 이제 회사 대표님한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같지는 않겠지만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가끔 그냥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냥 진행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거하고 이거는 같지는 않죠. 네. 네. 그럼 저희 집 냉장고에 있는 아빠 요구르트를 제가 몰래 먹었다고 해서 대표하고 대통령은 같지 않기 때문에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찬민이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헌법을 읽으니까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쵸.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번 조세도 왜 종교조세? 추진한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2년 유예한다고 하다가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로 들었어요. 당연히 저는 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56조가 그러면 지금 우리 일자리 때문에 추경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인가요?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근데 새누리당이 안 해줄 것이다 아니까. 새누리당은 조원진 뿐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안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보면 57조도 국회는 네.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하고 국회하고 동의하에서 정부가 제출한 거를 마음대로 고치지 말라 이런 얘기. 작년에 예산 심의 막 하고 이랬잖아요. 네. 그때 최순실 쪽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전부 이재정 의원이 승인 못 한다고 다 거절했어. 되게 통쾌하긴 하더만. 그래서 승인이 안 됐나요? 승인이 됐다 안 됐어요? 안 된 걸로 알고. 뭐 제대로 아는 게 없어 우리는 어떻게 된 게 훌륭하네. 제가 저번에 필리버스터 하게 된 게 정부가 테러 방지법을 냈다 그랬잖아요. 네. 정부가 낸 게 아니라 새누리당이 낸 거였더라고요. 네. 보육 예산도 나라에서 그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19대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추경이나 세금을 더 내야 될 텐데 기업이나 부자들이 좀 많이 내면 좋은데 어떻게 더 세비를 거둘지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 이재명 시장이 도둑이 너무 많다고 나라에 쓸데없는 데다가 측정을 해서 거기서 맞아. 사용하는 거를 막고 그럼요. 다른 쪽으로 넘긴다든지 이쪽으로 돌린다든지 4대강에 퍼주는 돈만 해도 그런 것만 안 해도 그 대통령 특별 교부비 35억 원 대통령 탄핵됐는데 그 시점부터 쓴 게 35억이라고 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끼리 나눠 가졌다는 말도 있고 박근혜는 지금 안 썼다고 하고 황교안은 황교안도 안 썼다고 하면은 그 돈이 어디 갔냐고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끼리 월급 외로 업무 추진비로 나갔다는데 그것도 100%는 아니고 그러니까 또 20, 20억 원 정도가 또 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돈들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혼내줘야지. 특별 교부비도 점점 오른 거잖아요. 이명박도 오르고 박근혜도 오르고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 직무 정지. 그런데 그러니까 월급은 나가고 교부비는 교부비들을 쓰고 그게 너무 웃긴다는 거지. 제가 언뜻 봤는데 교부비가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박근혜 때 엄청나게 올라간 거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거의 노무현 대통령 때의 그 수준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때 그 특별 교부비를 전혀 안 썼다고 하시고 그대로 어느 쪽으로 다음 기부를 했다고 하신 것 같거든요. 어느 쪽으로? 다음 정부한테 그대로 넘겼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아 그래요? 네. 아닌가? 다른 쪽에다 기댄다고 들었는데 다음 정부는 이명박 정부잖아. 네, 그러니까. 나라에 눈먼 돈이 너무 많다는 네. 정말 써야 할 곳에다 쓰면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덜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 그리고 지금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많이 바뀌어서요. 이렇게만 운영해 준다면 세비를 더 낼 수도 있다라고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하는 페북에서 보면은 사람들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세비 얼마든지 내줄게 막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내 세금이 올바르게만 써준다면 치매 환자도 나라에서 맞겠다고 이렇게 맞아요. 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10%만 하면은, 부담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세금 그쪽으로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내겠어요? 나 같아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2인실도 보험으로 가능하게 해준다고 그러니까는 그게는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세금을 쓴다면 그런 쪽으로 쓰니까는 어쩔 수 없이 오를 수 있다고 하면은 세금은 될 것 같아요. 누가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마인드가 바뀐 거지 쓸 수 있다는 거죠. 일자리 때문에 그 전광판 설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 못 해먹겠어 그만둬야 되겠어 이러다가 나 때문에 저거 인원수 하나 줄면 어떡하지? 내가 5년 동안 참아야 되겠다. 당선되고 갈 걸 그랬어. 그래야 한 명이라도 느는 건데 내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참을게요. 19대 대통령의 일자리 전광판을 위해서 5년 동안 참아봅니다. 어디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5년 동안 참아야 되나요? 저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5년 동안 네 참아봅시다. 5년만 풍주쌤의 수비학. 소울 넘버는 1번부터 9번까지 다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남아있는 횟수가 지금 4번 남아있잖아요. 네. 다른 뭔가를 할까 하다가도 사회에서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사회에 맞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48에이지라고 해서 제가 공부한 것 중에 수비학이 타로 안에 들어있는 연관되어 있는 수비학을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48에이지라고 해서 그 평생의 정신연령을 48개로 구분을 해놓은 게 있어요. 양력 생년월일로 따져가지고 별자리들을 많이 보잖아요. 별자리가 12가지가 있어요. 타로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원소가 4가지가 있다라서 사원서라고 하거든요. 물, 불, 공기, 그리고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 자원을 가지고 4가지 원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별자리 12가지하고 4가지의 원소하고 연관시켜서 12 곱하기 4로 하면은 48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 나이를 48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별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별자리에 해당하는 정신연령을 평생 그 정신연령으로 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잖아요. 그때부터 따지는 게 지금 봄 중에서도 3월 19일부터 따져서 3월 19일부터 3월 24일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그 사람들은 물고기하고 양자리가 살짝 겹쳐요. 그분들은 이제 정신연령이 약간 신생아 쪽에 해당이 되거든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실패를 두려워하는 미숙한 신진열정 아티스트라고 갓 태어난 아이 같은 정신연령을 갖고 살아요. 평생을. 그리고 두 번째는 3월 25일부터 4월 2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양자리에 속해요. 그분들은 정신연령이 약간 3살까지예요. 3살까지 어린이. 아주 갓난아이죠. 이분은 세상 물정 모르는 척 호기심 많은 우물 안의 안전지향적인 이상주의자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양자리인데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3살부터 7살 사이에 약간 자아 인식이 조금 이제 생기는 시기고요. 타인의 관심과 칭찬 얻기 위한 고군분투하는 신인 스타 같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거기도 양자리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6세부터 10세 사이에 타인에게 꿈을 강요하는 헌신적인 열정적인 비현실적인 코칭 전문가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이분들은 여기 양자리하고 그 다음에 황소자리하고 살짝 겹쳐요. 그러니까는 양자리의 특성도 갖고 있고 황소자리의 특성도 갖고 있는 거죠. 별자리마다 별자리 12가지마다 특성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자기 이렇게 별자리 운세 같은 거 보면은 예. 그런 거에서 양자리에서는 약간 호기심, 공격성, 충동성, 스파크 이런 거를 양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 별자리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황소자리인데요. 4월 25일부터 5월 2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약간 초딩, 초등학생들 네. 잘난 척하는 욕심쟁이, 에너제틱한 자기중심적인 꼬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황소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선배, 그러니까 초등학교인데도 약간 고학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배 초딩이죠.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하고 까다로운 요구사항이 많은 훈수쟁이들이라고 약간 그런 특성들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5월 11일부터 18일까지가 황소자리예요. 거기는 10살부터 13살 약간 애매하죠. 충동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저항가이자 무언가. 이런 분, 그 나이를 제가 말씀드리는 그 고시기 나이를 말씀드리는 거 보면은 자기들이 그때 그 나이 때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정신으로 어떤 정신 연령이었는지 그거 생각하시면 약간 비슷하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는 황소자리하고 쌍둥이자리하고 살짝 겹쳐요. 네. 그분들은 13살부터 14살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고 사이신 거죠. 이분들은 다재다능하고 수다스럽고 약간 철없는 변덕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는 쌍둥이 자리입니다. 여기는 15세하고 16세 고 사이예요. 밝고 자신감 넘치고 약삭 빠르고 재능 많은 변덕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쌍둥이 자리예요. 여기는 17세, 18세. 그때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력을 갖는 의사소통, 임기응변의 변덕쟁이들이고 그 다음에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여기도 쌍둥이 자리입니다. 여기는 19세, 그러니까 한 고3 정도 되는 거죠. 실증을 잘 내지만 직관이 뛰어난 미지 탐험가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특성들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생각하실 때 별자리에 그 네. 동물들도 나와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쌍둥이 자리처럼 표시해 놓은 약간 그런 특징들이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별자리를 12가지보다 더 좀 더 세분하게 나눈 거죠. 제가 오늘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로 딱 끊어서 말씀드렸어요. 아, 12개까지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그런 자 어린 때 되게 어른스러운 것 같고 네. 나이도 70은 먹었는데 생각하는 건 되게 아기 같고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맞아요. 살짝 별자리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약간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나이가 많아요. 보면은 저는 한 73세 정도 되거든요. 정신연령이.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도 되게 애늙은이 같다는 말도 하고 그 73세 정도 되면은 그래도 체력이 많이 딸리잖아. 네. 항상 체력도 좀 딸려있고 좀 느리고 뭔가 이렇게 좀 막 활동적이지도 않고 보통 70대 어른들 보면은 활동적이지는 않고 세상을 약간 그래도 뭔가 다 어느 정도 아는 듯한 마이크. 그래요. 아무튼 그런 정신연령으로 살. 그러면 그 저랑 생일이 비슷한 사람들은 저랑 생일, 그러니까 별자리가 비슷한 거죠. 별자리가 비슷한 사람들. 별자리는 생일로 가지고. 그렇죠. 양력 생일이죠. 예. 양력 생일로 구분이 되니까. 비슷한 거네요.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되네요. 약간 그 정신 연령대가 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아. 찬미공주 이 안에 12번 안에 포함될 것 같은데. 없어. 아니에요? 없어. 찬미공주 나이 많아. 거의 80이 다 돼가는 이모가 정신 연령이 너무 어려. 소녀야 소녀. 평생을 그러고 사셨어 그분은. 지금도 그러시고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건 무시는 못하겠다라는 처음에는 뭐 이래 이게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뭐야 막 이랬는데 자꾸 맞춰서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소울 넘버하고 네. 이거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약간씩 조금씩 그림이 나와요. 우리 방송 끝나고 일단 15회 끝나고 15회까지 시즌 1이 끝나고 나면은 공개 방송을 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서요? 어디서는 알 수 없죠 아직은. 괜찮으십니까? 그 시간은 한 토요일 7시 반 정도 좀 넉넉하게 손님들을 모시고 공개 방송을.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7월 둘째 주 토요일 시간을 비워두시고 네 7시경 시간을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초대할 수 있는 장소가 섭외되는 대로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댓글을 한 번도 안 쓰고 들은 분들은 꼭 와주셔서 내가 들었다 하는 걸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샤이 청취자. 그러네요. 제가 보니까 듣는 사람도 좀 있으시더만. 아, 그래요? 우리가 듣고 또 듣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또 듣고 하트 누르고 우리가 듣고 또 듣고 하트 누르고 오늘의 추천곡은 뭘로 할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추천곡을 해야 되는데 제 곡이 다 사라지고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막 녹음해놓고 했던 곡들이 다 어디 있는지 뭐 그래서 몰라서 일단 벅스에 있는 걸로 일단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대 정부가 새로 생겼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사실은 76일이 아까 말했던 76일은 네. 사실은 76일 동안 다른 거에 희망을 품었다가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정말 새로운 거를 찾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움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얼렁뚱땅 피아노 소품집에서 2010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이모의 2010을 좋아요, 듣고 좋아요. 왔습니다. 예, 새로운 세상이 왔으니 우리 모두 새롭게. 네, 5년 동안 열심히 네, 일해야 절대 예. 그만두지 말고 그만두면 상황판에서 상황판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요즘 애들 막 그만둔다는 사람들 보면 안 돼. 인철님이 그 하하하 내가 나온 편이 하트가 더 많다. 당원들이 많이 듣고 발음 가면 알아서 하라는 협박이 하고 점점점 해주셨거든요. 정의당원들이 조금 들으셨나 봐요. 긴급 속보. 정의당 심상정 대표님 각 지역 한 명씩 공로상 주는데 성북구 최인철 대다. 아, 인철이다. 수상 소감으로 소신 발언이 전 바른정당 가야 하는데 왜 주셨나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박수! 자, 시즌1 끝나고 나서 저희 공개 방송할 때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철님, 네, 꼴통 IT님, 네, 지우 나와야 되고요. 제 아는 분이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팟캐스트 하는 걸 그분이 아셨어요. 그분이 음악을 못 듣고 이거를 1회부터 지우편까지 다 들었다고. 댓글은 어디서 다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길래. 감사하여라. 다 들었으니까 토요일날 한번 나오시라. 지우 부모님은 피드백을 좀 들었는데 네. 아들이죠. 아들의 생각이나 이런 말하는 거를 그렇게 외부에서 나가는 걸 처음 들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생소하다고. 생소하고 생경해서 좀 이상해가지고 한 앞부분만 조금 들었다가 못 들으시겠다고. 내 아들이 집에서 하는 충격일 수가 집에서 있어. 하는 말과 맞아. 행동이랑 너무 다르니까. 다른 조카들도 많이 네. 여기 와서 네. 이런 저기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생각을 예. 마음껏 엄마 안 보이는 듯 그러니까 엄마는 오시면 저밖에 계시고 이 방송 듣고 네. 다른 조카들도 네, 오고 싶으면 항상 맞아요. 이렇게 신청을 해서 맞아요. 와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 저도요. 네네. 그리고 조카들 말고라도 정말 나 그냥 하고 싶은 말 할 말 많은데 이런 사람들 물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정미모가 알아서 마음대로 편집하니까 잘라달라는 부분은 다 잘라드립니다. 다 잘라주고 하니까 메시지 남겨주셔서 네. 같이 참석하는 기회가 네, 되면 메시지는 어떻게 남기죠? 그러니까 어디에 남기는 걸까요? 거기 아 페북 페북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조카 세월을 아니의 이메일 네. 이메일을 팟빵 네, 댓글에다가 남겨드리면 출연하시고 싶으신 분들 연락하세요. 그 이제 수비학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벙커원 라디오 벙커원 라디오 거기에서 예전에 한쌤이 무료로 강의하신 게 있어요. 들으시면은 좀 기초적인 거는 되게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칠까요? 네. 네. 가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팟캐스트 조카 세월을 아니 12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권혁규 권혁규 권재근 권재근 양승진